HBS 기자석.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요일 학내 시사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 본 방송국 기자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HBS 기자석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새내기들을 위한 입학식, 새로 배움터부터 라치오스와 같은 축제까지 교내 행사들이 연이어 취소됐습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회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학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각종 교내 행사들을 대체하는 비대면 콘텐츠 기획단을 설립했습니다. HBS 기자석, 오늘 이 시간엔 코로나 상황 속 교내 비대면 콘텐츠 행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입학식, 새로 배움터, 축제 등 다양한 교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총학생회가 비대면 콘텐츠 기획단을 설립해 언택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 콘텐츠 행사이니만큼 부족한 점도 많고 새로운 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BS 기자석, 이 시간엔 본 방송국 최민아 기자와 함께 교내 비대면 콘텐츠 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석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민아 기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교내 비대면 콘텐츠 행사인데요. 우선 비대면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고 싶습니다. 비대면 콘텐츠라는 단어만 들었을 땐 약간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비대면 콘텐츠는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한 온라인 행사들을 말하며 실제로 면대면 과정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요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콘서트나 언택트 챌린지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민아 기자는 비대면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비대면 콘텐츠를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올해 코로나 여파로 취소된 콘서트나 연극 또는 공연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공개가 됐고, 또한 코로나 사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영상 콘텐츠들이 눈에 띄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올해 특히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접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비대면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학기에 비대면 콘텐츠 기획단이 설립됐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9월 한양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면 콘텐츠 기획단을 모집했습니다. 우선 비대면 콘텐츠 기획단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대면 행사를 대체할 비대면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단입니다. 줄여서 비콘단은 콘텐츠를 구상하는 기획팀,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팀, 그리고 홍보 담당 디자인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비대면 콘텐츠 기획단을 구성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자치 활동이 어려워졌고 학우분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던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콘텐츠를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콘텐츠 기획단을 모집했고 중앙집행부와 일반 한양대 학우들을 포함해 총 18명의 운영진이 모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비콘단의 콘텐츠들이 있습니까? 비콘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는 아직 없지만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운영진은 5개의 팀으로 나뉘어 다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외부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 어떤 행사인지는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는데요.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 기획 중에 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비콘담 말고 다른 교내 비대면 콘텐츠 행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2학기가 되고 나서 비대면 콘텐츠 행사들이 확실히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먼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SNS 챌린지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혐오 표현 방지 캠페인인 사랑의 실천 챌린지와 10월 SNS 이벤트로 시험 기간 중 공부가 안 되는 이유를 공유하는 챌린지 등 다양한 SNS 비대면 콘텐츠를 진행했고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는 야식 사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비대면 콘텐츠들로는 현재 한대방송국과 총학생회가 협업하여 진행 중에 있는 한양가요제가 있습니다. 한양가요제는 본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교내 행사인데요. 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선까지 모두 마치고 본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양가요제에서 우승곡의 뮤직비디오는 학우들의 개인적인 여행 영상이나 사진을 모집해 제작된다고 합니다. 또 비대면 프로젝트로 휴 응답하라 한뽕 콘텐츠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응답하라 한뽕은 추억 속의 노래를 선정하여 학교 배경에 공연 영상을 찍고 이를 학우들과 공유하는 콘텐츠라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콘텐츠를 진행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요? 네,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학생회비와 학교 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대면 콘텐츠의 성패가 학생회비의 사용에 대한 학우들의 만족도를 결정지을 척도라고 생각됩니다. 학생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덧붙이자면 비대면 콘텐츠 사업이 다른 국면을 맞지 않고 논란 없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학생 회비, 학교 예산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학교 예산이나 학생 회비를 통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투명함과 신중함이 비대면 콘텐츠의 성패에 한몫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민아 기자, 이러한 비대면 콘텐츠 행사들에 대한 학우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학우들의 입장은 다양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요청한 학우들 중에서는 사실 이 비대면 콘텐츠 행사 자체에 무관심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우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학생회비가 사용되는 행사인데 너무 일부 학우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콘텐츠 자체에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두 학우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비대면 콘텐츠 행사가 학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 학교에서 원래 진행하던 소소한 간식 사업이나 다양한 행사들을 거의 즐기지 못하고 동기도 얼굴도 못 보고 이랬는데 비대면 콘텐츠를 하면서 동기들하고 같이 나가자고 얘기하면서 동기들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저는 SNS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주변 동기들을 보니 웬만한 행사들이 SNS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비대면 콘텐츠 행사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SNS를 통해서만 행사가 열리는 걸 알리는 것보단 포털이나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비를 분명히 사용할 텐데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고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 받아가는 게 학생회비가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학우들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학우들의 입장이 다양하네요.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나니 개인에 따라서 비대면 행사를 통해 학우들과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 정도가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 콘텐츠 행사가 무엇보다 모든 학우들에게 형평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아 기자, 오늘 교내 비대면 콘텐츠 행사에 대해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비대면 콘텐츠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생 자치를 포기하지 않고 비대면 콘텐츠 행사라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비대면 콘텐츠 행사들이 진행된다면 분명 학우들이 이를 통해 올해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약간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비대면 콘텐츠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많은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우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사 기획자들은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드백을 반영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며 언택트 시대에도 학생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우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기획자들이 좀 더 열심히 행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공정하고 흥미로운 아주 모범적인 비대면 콘텐츠 행사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민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교내 행사들이 연이어 취소되며 학우들의 실망감 또한 커져갔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비대면 콘텐츠 행사가 공정하고 의미 있게 진행돼 많은 학우들의 아쉬움을 채워주길 바랍니다. 저희 HBS도 비록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화면 너머까지 저희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HBS 기자석, 이 시간은 코로나 상황 속 교내 비대면 콘텐츠 행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이정민,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